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초순서로 노래 한마음 따르렵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흉찬 작사, 류우현 작곡인 가요는 조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기치를 덮이듯이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흉룡 위협을 한치의 트팀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계승 완성해 나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졸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된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요는 우리 민이 높이 받들어 모신 경려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훈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을 졸졸하고 환희적인 시음악적 흉상에 담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신념의 기둥이 되어주신 경려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또한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위인상에서 또 한 분의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감을 깊이 간직하게 되는 우리 민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면서 백두산 조일서 위인들의 숭고한 염원과 뜻을 이어 태양의 위협을 빛내어 가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을 한마음 다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옥센 신념과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은 은근하면서도 개성적인 손율 흉상을 통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대저의 8분의 12박자로 된 손율은 이 부분 형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손율은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북받치는 졸졸한 정소와 함께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감격과 기쁨의 정서를 밝고 환희적인 성가적 양상이 담고 있습니다. 천만 군민은 가요 한마음 따르렵니다를 심장으로 부르며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오직 자기 수령, 자기 용도자를 굳게 믿고 따라온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경려하는 원수님을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순서로 노래 그 품이 제일 좋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용 작곡인 가요 그 품이 제일 좋아는 주제 100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그 품이 제일 좋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촌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안으시고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 모두를 넓은 한 품에 안아주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우리 민들의 열렬한 매혹과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인덕의 세계를 가슴 뜨겁게 노래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는 것이라면 외진 섬초소나 산골의 마을도 정돈집 뚜락처럼 찾아주시는 경야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화폭을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의 4분의 4박자에 기초하고 있는 가요의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서조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밝고 환희적이면서도 힘있고 졸졸한 정서 속에서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안고 세차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노래 그 품이 제일 좋아하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품은 정녕 우리 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안겨살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 것을 격조 높이 시사해주면서 부강할 내 조국의 하늘가로 메아리추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